산소가 없어 숨이 막혀와 뒤틀리고 빼빼 고여 염전하던 심장이 나대야 말해 미없는 문자에 업되고 또 다운되고 왔다 갔다 조절이 안 돼 baby it's you 너 때문인 걸 들었다 놨다 좌회전 우회전 변하기 심해 너 때문에 고여 Out of my mind 내가 아니야 점점 말이야 머리가 어질어질래 정신 못 차리게 돼 숨도 가빠지고 내가 너 딸딸한 듯해 매일 너 말 있으면 그래 난 이런 애 아닌데 너 때문에 집중이 너무 안 돼 미안해 뭘 좀 때릴게 I just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In my mind and my body in every way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Oh no 네 머릿속에도 과연 내가 있을까 혼자만 내 착각이가 이젠 지치잖아 가버리러 가 미치겠어 oh 나 지끈거려 날 도와줘 들었다 놨다 좌회전 우회전 변덕이 심해 얽히고 설켜 Out of my mind 내가 아냐 점점 말이야 머리가 어질어질래 정신 못 차리게 돼 숨도 가빠지고 내가 너 딸딸한 듯해 Baby 너 말 있으면 그래 난 이런 애 아닌데 너 때문에 집중이 너무 안 돼 미안해 뭘 좀 때릴게 I just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In my mind and my body in every way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Oh no 이제 뭐해 궁금해 너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해 Every day Waiting all day So baby 널 많이 좋아해 like crazy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이렇게 난 내 눈에 날 붙잡아 나에 더 깊게 빠지면 안 돼 어색한 차이가 설레긴 하지만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 Can't get you out of my head